함께 dreaming 지루한 view 한숨을 쉬어봐도 빈틈없는 하루 넌 뭘 기다려 왜 네 앞에 뻔한 desk 비우고 떠날게 I just wanna be alone with you 뒤를 돌아보지 않을 one-way ticket 필요 없어 다른 이유 모든 것이 완벽해질 all the time 시작해야 go with you 투명한 sunshine 왜딴 어느 섬 바닷가 힐롱